HUBS 글로벌 파이트 아침에 다들 뉴스 보셨나요? 이놈의 지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도 둘러보니 언제나처럼 세계 곳곳에선 성난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죠. 현재 할리우드에선 기나긴 파업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쓰겠다라며 할리우드 작가들은 뿔이 난 채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현재 OTT 업계는 잠깐 멈춤 상태입니다. 분노의 이유는 바로 AI 때문인데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갈등, 이제는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새로워진 글로벌 파이트 시즌2입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죠. 인간과 기계의 갈등. 오늘은 그 싸움의 첫 번째 무대가 된 할리우드로 떠나보겠습니다.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저 임세윤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시즌2 열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AI의 질주에 할리우드 작가들은 파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5년 만이죠. 지금 문화 콘텐츠계는 잠깐 멈춤 상태입니다. 파업이 시작되면서 유명 작가들은 기꺼이 선두에 나섰습니다. 방송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드라마와 영화 제작도 중단됐습니다. 먼저 당장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각 방송국의 토크쇼가 중단됐죠. BTS와 블랙핑크가 출연했던 지미 팔론의 투나잇쇼도 재방송으로 방영시간을 채웠고 이번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예고했던 오리지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도 종영분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인기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마지막 시즌을 준비 중이던 공동감독 더퍼 형제는 시즌5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왕좌의 게임도 돌연 제작이 중단됐죠. 이미 시즌 촬영을 마쳤거나 대본이 완성돼 제작에 들어간 작품들은 안도하는 중이지만 몇 주간 대본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으니 콘텐츠 산업에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설계도와 같은 대본이 없으면 영화도 드라마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작가들은 미국 콘텐츠 작업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노동조합인 미국 작가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작가조합은 3년마다 작가 계약 시 필요한 계약 기준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TV와 영화 제작자 연합과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 기준안에는 최저임금, 임금 상승률을 비롯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첨예한 조항들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대본 집필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배제해달라는 겁니다. 조합 측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본 작성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의 수정 및 제작성도 금하며 작가의 대본을 자원으로 제공하거나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작가들은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챗GPT가 한국식 막장 드라마를 쓰는 날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때문에 이 조항의 협상 여부에 따라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글로벌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선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무섭게 우리의 삶 속을 파고들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로봇들의 전진에 작가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영화계는 이러한 작가들의 파업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할리우드에서 작가들이 14주 연속 파업한 적이 있죠. 당시 영화계는 진행하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엎어지고 직원들도 업계를 떠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영화 제작이 어려워지면서 007 시리즈의 22번째 영화인 퀸텀 오브 솔러스, 트랜스포머, 울버린 등이 대본을 현장에서 급하게 만들거나 감독이 영화 제작을 중단할까 고민하는 등 정말 대혼란 사태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영화계는 정말 패닉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음에도 작가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납득 가능했습니다. AI의 질주 외에 다른 요인들 또한 작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죠. 콘텐츠 제작이 최근 몇 년간 폭증했지만 작가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원인 중 하나는 공중파 시절 시리즈에 비해 OTT 시리즈의 전체 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요즘 넷플릭스를 보면 시리즈들이 엄청 짧잖아요. 과거 프렌즈나 전원일기처럼 아주 긴 시리즈들은 유행을 끌지 못하죠. 하지만 작가들은 제작 시간만큼 임금을 받기 때문에 시리즈 제작 기간이 절반 이상 짧아지면서 소득 또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작가들을 적게 고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최저임금으로 프리랜서를 짧게 고용하는 방식이 환영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작가들은 자신들의 처우 개선에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들은 작품당 최소 집필시간과 최소 인원을 보장받고자 했죠. 또 작품이 어딘가에서 재방영이 되거나 재상영이 될 때마다 작가에게 돌아가는 로열티도 줄었습니다. 다들 TV보단 OTT를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작가들은 TV 채널로만 이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는데 자연스레 TV 채널이 줄고 OTT로 무한 스트리밍되는 오리지널 작품이 대세가 됐습니다. 오리지널의 경우 기존 재방영 로열티 적용이 되지 않고 대신 고정 비율을 적용해 판권 관계자에게 판권료를 지불합니다. 작가들 지갑에 떨어지는 돈은 점차 적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것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할 뿐입니다. 할리우드 작가들은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싸움,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에 따라 점차 더 좁아지고 있는 인간의 입지.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서 무섭게 다가오는 기술의 발걸음에 쫓기며 어떻게 버텨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은데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기계가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곳은 없는 걸까요? 그럼 이만 저희 글로벌 파이트 시즌 2 10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른 열렬한 논쟁거리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HUBS